차갑게 너는 이미 식어버렸다. 모두 망가졌어. Go away, say again. 내 입술은 내가 한심해. The love is gone now. 내 모습을